심히 후야야이 후야야이 루나 작다빠심히 후야야이 후야야이 후야야이 후야야이 마이투마 루나 심히 후야야이 후야야이 루나 작다빠심히 후야야이 후야야이 루다 뿐짜리 마슝 기초다 기초다 두뿌이 바짝 길가슝 기초비 기초비 두뿌이 바짝 따기슝 기초비 따기슝 말수마 기초심이 후야야이 후야야 가우선중 가우사중 가우사중 후야야이 후야야이 기초작답하시미 후야야이 후야야이 두꼬이빠짝 가우선중 가우사중 가우사중 무스쿠비 빨리마슈 기초비 기초비 신치 신치리마슈 기초다 기초다 후야야이 후야야이 나도 후야야이 후야야이 마루나시미 후야야이 후야야이 루나작다빠시미 후야야이 후야야이 후야야이 후야야이 마이수마루나시미 후야야이 후야야이 루나작다빠시미 후야야이 후야야이 루다뿐짜리 마슝 기초다 기초다 기초비 기초비 두꼬이 바짝 딱기슝 기초비 딱기슝 마이투마 기초하시비 후야야이 후야야이 Thank you.